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괜찮아 사소해. 날씨는 구름 가득.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날저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동기가 두꺼운 니트를 입고 오더니 하루 종일 덥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슬슬 가을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니트 입을 날씨는 아니잖아요. 벌써 니트를 입다니 제 동기 녀석 너무 바보 같아요. 그래도 꽤나 귀여운 녀석입니다. 그 친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아 사소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면 항상 괜찮아 사소해 하고 넘겨버린답니다. 정말 사소한 건지 아니면 억지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은근히 멋있는 것 같아요. 쿨한 느낌이랄까요? 바보 같은 줄만 알았던 친구의 멋있는 모습, 낯설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친구 얘기를 했으니까 그 녀석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어야겠네요. 에드시런의 Eyes Closed. I know it's a bad idea, but how can I help myself? Been inside for most this year, and I thought a few drinks they might help. It's been a while, my dear, dealing with the cards life dealt. I'm still holding back these tears. Well, my friends are somewhere else. I pictured this year a little bit different when it hit February. A step in the bar, it hit me so hard. Oh, how can it be this heavy? Every song reminds me you're gone, and I feel the lump form in my throat. 'Cause I'm here alone, just dancing with my eyes closed. 'Cause everywhere I look, I still see you. Time is moving so slow, and I don't know what else that I can do. So I'll keep dancing with my eyes. So I'll keep dancing with my delusion is here again, and I think you'll come home soon. But what brings me right back in? Then it's only me that's in this room. I guess I could just pretend. The colors are more than blue, but I lost more than my friend. I can't help but missing you. I pictured this month a little bit different. No one is ever ready. And when it unfolds, you get in a hole. Oh, how can it be this heavy? Everything changes, nothing's the same. Except the truth is now you're gone. Life just goes on. So I'm dancing with my eyes closed. 'Cause everywhere I look, I still see you. And time is moving so slow, and I don't know what else that I can do. So I'll keep dancing with my eyes.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조금은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날. 오늘 제 하루가 그런 날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실수만 하고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이 날 미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바보 같은 제 친구에게 오늘 실수를 엄청 했다고 말하니 역시나 괜찮아 사소해 라고 말해줬어요. 별말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이 또 이런 위로는 잘한단 말이죠. 스스로 사소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했던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 겪은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니까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일들을 더 잘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사소하다고 여겨야 하는 일보다는 꼭 기억해서 평생 떠올리고 싶은 일들을 마음에 담아둡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에도 벅차니까요. 최유리의 숲.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래. 오르면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판 한 이제 모래 가라앉으려나.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사소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사소하지 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소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한 번에 덮쳐오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저만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일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들이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더디고 느립니다. 그래서 결국 풀지 못하고 끝나버린 적도 꽤나 있어요. 엉켜있는 줄을 풀지 못해 그냥 가위로 잘라버린 거죠. 그럴 때마다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이런 일도 괜찮아 사소해 하면서 넘겨도 되는 걸까요? 이미 지나가버린 일이지만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 너무 예쁘다. 보라색으로 흠뻑 뒤덮였네. 쏟아지는 저기 달빛도 노란색으로 한껏 물들었네. 우리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있잖아도 하니까 너의 대답이 어떤지 하니까 않게 말을 건넸지. 쏟아지는 저기 달빛도 쓸쓸한 듯 이 시간을 위로해. 이혜린의 오늘 하늘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아까 그 친구가 하던 말이에요. 인생이 쉽지가 않아. 원래 인생이 쉽지가 않은 것이니 지금의 내가 힘든 것도 당연한 일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사소하다고, 다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덜 힘드니까요. 내일 그 친구 만나면 어깨라도 토닥토닥 해줘야겠어요. 기분이 안 좋은 날, 날저기에 내 감정을 다 써내려가내면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밀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그 친구 덕도 있지만요. 오늘의 날저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소리의 김준영, 음향의 백다윤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한태준 씀. UBS